dancer 내게 허망함을 주고 딴 데서 라고 I don't dance 일상 내가 죽어도 못 치고 픈 건 It's a city of flower, city of moon 쉽게 떠라 fast up the western dome 어린 시절 낳기 원한 후곡학 원촌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자연과 도시 빌딩 곳곳 한강보다 호수공원이 더 좋아 난 작아도 훨씬 포근히 안아준다 go 넌 내가 나를 힐링 것 같을 때 그곳에서 빛바래 오래된 날 찬 Remember 너의 냄새 또 everything You're my summer, autumn, winter and every spring 혼자 부산의 바다여 Say la la la la la 푸른 하늘 아래 This guy mine Say la la la la la 아직도 손을 들어 아직도 손 흔들어 자랑해